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정경유착 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 모아의 윤성일입니다. 정말 격동의 시기라는 말이 맞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퇴진 그리고 새로운 정치 변화의 열망이 표출되었는데 시민 민중들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마음도 지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표현하고 좀 행동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고요. 정경유착도 우리가 하는 대한경제, 지역운동의 제안을 그런 마음으로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2회 정경유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박수로 고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요, 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계시고 저도 팬 중에 한 명입니다. 제 얘기인가요? 아니요, 잠깐 기다리세요. 예, 저는 그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라는 책을 되게 인상 깊게 2년 전에 읽었고요. 모아의 우리 회원이시기도 하시고 지금은 칼 폴라니 그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님이시기도 하시죠. 홍기빈 선생님 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우리 마포의 마당발 지역 현장에 정말 뛰어난 활동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마포하면 민중의 집을 빼놓을 수 없는데 민중의 집 대표 맡고 계신 오기면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좀 자기소개, 요즘 뭐 근황도 좋고요. 자기소개 간단히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홍기빈 선생님,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소개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저 성산동 살고 있습니다. 홍기빈이라고요. 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거기도 뭐 그 관계를 맺습니다만 지금 주로 홍대 앞에 있는 글로벌 정치 경제연구소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동으로 이사 온 지 2년 됐고요. 그렇습니다. 마포 주민입니다. 예. 와, 마포에 훌륭하신 분들이 네. 꼭꼭 숨어 계신데 이제 막 같이 활동도 같이 하고 계셔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이어서 오기면주 대표님, 오늘 민중의 집 밥상 모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맛있는 거 드시고 오셨어요? 네, 카레랑 연어 샐러드 먹고 와서 기운은 좋고요. 네, 저는 마포 민중의 집에서 공동대표 맡고 있는 오현주라고 하고요. 최근의 근황은 지난주 촛불집회를 갔다가 되게 너무 신이 나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1시쯤 돌아오던 길에 깃대를 들고 놀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요. 오늘 침을 맞은 정도의 이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허리가 좀 아픈데요. 열심히 오늘 임해보겠습니다. 네. 이 물 만난 고기처럼 거리에서 이 완전히 신이 나서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계시군요. 먼저 정경유착 소개를 좀 다시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 2회다 보니까 정경유착 프로그램 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서 정경유착은 듣기 싫은 좀 이야기잖아요. 그 박정희 시대 재벌과의 유착 먼저 딱 떠오르실 텐데 정치 경제 모아에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들의 정경유착 말고 우리의 경제활동 통해서 정치 경제 우리끼리의 새로운 정경유착을 한번 해보자 라는 뜻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출연자로 이렇게 모셨는데요. 정경유착 오늘 출연 제안 받으시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정경유착 얘기 좀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드셨어요? 네. 저는 그냥 마포 경제 모아 이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왔지 이게 정경유착인 줄 알았으면 안 왔을 텐데 우리끼리 정경유착 네. 네. 더 흉측하네요. 우리끼리 정경유착 선생님, 근데 우리가 네. 정치 경제에 한번 직접 나서보겠다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예. 뭐 저한테도 그 두둑한 뒷돈이 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찬성입니다. 예. 저는 저도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땐 별로였거든요. 예. 근데 말 그대로 사실 정치랑 경제랑 사실은 붙어 있는데 분리돼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분리돼서 살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깊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려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렇게 네. 해봅시다. 뭐 이상한 이상하게 오염된 단어를 좋게 만들어 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정치 경제 좀 두려움이 있고 가장 많이 얘기하면서도 주저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유자가 유착에서 좀 놀 유자예요. 저희가 아, 쓰는 게 예. 그러니까 저희 아, 그 네. 이미지에는 그래서 정치 경제 놀면서 뭐 우리의 유착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보자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차차차의 예, 그렇게 뭐 다양하게 해석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저 여는 이야기로 좀 토크를 먼저 좀 우리 본격 토크에 앞서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현 전국 이야기를 잠시 하고 가려고요. 우리가 매주 한 번씩 녹음을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의 이야기도 좀 나누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12일 날 범국민 100만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박근혜 하야 국면이죠. 엄청난 대중의 분노를 확인했고 두 분도 참여하셨죠. 네. 네. 홍기민 선생님 제가 페이스북에 매주 나가고 있다라는 그 글도 봤거든요. 그리고 홍기민 대표님은 지금 신나 계시고 네. 일단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될지 우리가 뭐 정세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좋고요. 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저희 생각 잠깐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보다 좀 우리 시각에서 한번 좀 얘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이 나신 우리 오김현주 대표님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신이 났다기보다는 네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저는 이렇게 사실은 잠을 되게 잘 자거든요. 근데 진짜 요 근래 잠이 잘 안 와요. 농담으로 내가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도 많이 들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제 그 추미애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하는 걸 보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 했거든요, 심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막 나서서 뭘 하려고 하는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믿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부재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민주당도 되게 뻘짓하다가 이걸 말아먹으면 어떡하나라는 되게 생각이 많고 그에 비해 이제 진보정당에 대한 신뢰는 두텁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꼭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금 당장 이렇게 뭔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뭐 주체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반드시 경계해야겠다. 그래서 좀 더 정치권과 플러스 이렇게 시민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고구마 캐다 무령왕릉을 캤다라는 얘기를 이대 그 이제 학교에서 이대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하다 보면 반드시 저는 길이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의지를 갖고 열심히 참여해야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네. 중요한 시기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어떤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정치 체계에 대한 변화, 그죠? 그런 부분들로 좀 이어지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홍기빈 선생님은 좀 어떻게? 예, 예. 저는 그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까 그저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또 무슨 그 똥볼 차는 정치인도 한 명 나왔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이제부터가 그렇죠. 아마 그 똥볼 퍼레이드가 이제 펼쳐질 계속. 텐데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지금 많은 정치인들은 사실 이 틈을 타서 어떻게 한번 해먹을 좀 더 유리한 고지를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들밖에 없을 테니까 그 뭐 똥볼 퍼레이드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저는 좀 느긋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 게 이미 박근혜는 사실 끝이 난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날지는 사실 이미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래도 할 수 없이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텐데요. 뭐 탄핵이 되든 하야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저희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 거는 그 정치권에서 어떻게 결정되나 보다도 이제부터 어떻게 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볼까로 고민을 가는 게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87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 꼭 30년이 지금 돼가는데 그때 87년에 이제 군부 독재가 끝이 났잖아요. 근데 그게 또 27년 만에 끝이 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해보면은 그 한 세대 한 세대가 지금 또 끝이 난 거기 때문에 시대가 끝나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87년에 시작한 민주화는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 자칭 민주화 세력이 정권 교체하는 게 민주화가 아닌데 결국 그걸로 귀결이 돼버려서 사실 지금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방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래서 뭐 박근혜가 어찌됐든 정치권이 어찌됐든 이제 뭐 정권이 어떻게 바뀌는 것보다도 우리 삶의 조건과 삶의 환경을 어떻게 좀 새로운 걸로 바꿔볼까. 그래서 내 생활에서 좀 가까운 곳에서부터 좀 뭔가 해볼까 생각인데요. 며칠 전,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갑자기 감히 뭐 박근혜 이런 식으로 뒤에 네. 그 경칭 안 붙이고 이러면은 다 좀 불안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방에서 다 박근혜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하더라도 좀 우리가 뭔가 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네. 뭐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자신감도 생기고 좀 길게 보고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안목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치 체계,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한 시대가 저물는 것 같아요. 뭐 민주주의를 새로 만드는 거,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골목에서부터 다양한 주제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는 그렇게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할 말이 참 많겠지만 오늘의 본 주제는 아니니까 여기서 좀 여는 토크로 이렇게 잠깐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지만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인 토크 오늘 주제로 이어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2회 정경유착의 주제는 공동체 경제는 뭐고 왜 필요하고 우리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라는 주제입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작년 12월에 마포 공동체 경제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동체 경제라는 말을 1년 전부터 좀 쓰기 시작을 했죠. 뭐 사회적 경제하고는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넘어서는 행복, 상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될 때다. 파국을 막아야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고요. 청취자들께는 좀 다소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습니다. 창립한 지 이제 1년이 됐고 기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 시민단체, 정당, 예술인, 시장 상인, 민중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당사자들이 경제 프레임을 바꿔보자, 힘을 모아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거든요, 공동체 경제를. 조금 가볍게 먼저 시작해 볼게요. 저희 공동체 경제 네트워크는 뭐예요, 뭐. 그 저희가 작년 6월 발기인 대회 때 투표를 통해서 이거를 정했었습니다. 그 당시 모아라는 이름을 제안해 주신 당사자가 홍기빈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 모아라는 이름을 어떻게 좀 제안하게 됐고 어떤 마음으로 공동체 경제에 좀 함께 하고 계신지 이런 얘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저 뜻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뭐 우리말로 모아 그러면은 한번 다 모아 보는 거죠, 뭐. 그러니까는 이제 뭐 얘기 나오고 있지만 공동체 경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람도 모으고 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그 어떤 그 물적 자원도 모으고 또 서로 간의 정의나 사랑이나 믿음 같은 정신적 무형 자산도 모으고 이게 다 모아보면 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모은다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좀 요새 세상은 또 좀 있어 보이려면 영어를 좀 써야 되잖아요. 영어, 영어로. 예, 네. 영어로 이게 명칭이 마포 오가나이제이션 포 리클레이밍 이코노미. 발음도 좋다. 예. 이렇게 이거의 머리 글자인데요. 이 마포 조직이죠. 마포 오거나이제이션 4 한 다음에 리클레이밍 이코노미라는 게 경제를 되찾자라는 얘기죠. 리클레임한다라고 하는 게. 예. 리클레임.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건 우리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개인이나 집단이나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려고 서로 돕고 서로 같이 힘을 모으는 게 원래 경제라는 말 뜻인데요. 요즘은 이코노미라고 하는 게 돈벌이, 그래서 돈 계산하고 돈 벌기 위해서 막 그냥 영리 활동하고 막 악착같이 돈 하는 걸로 의미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공동체 경제는 그렇게 돈 벌려고 대박 맞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경제의 말을 원래 되찾자. 그래서 리클레이밍 이코노미, 요게 두 번째 뜻이고, 요거의 머리 글자를 따면 이제 MORE, 그래서 그 영어 발음도 모아. 그래서 이렇게 다 모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은 게 생기지 않겠느냐, 모아. 그래서 이렇게 좀 짠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좀 어거지스럽게 만든 이름입니다. 제가 모아 대표긴 한데 몰랐죠. 아니 이렇게 그 심오한 세 가지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고 저는 이제 주로 첫 번째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도 있어 보이셨어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자본주의에 맞서는 돈을 매개로 하지만 H 다시 그런 거죠. 예, 더 예 그런 의미도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 훌륭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대표님 오김 대표님은 네. 모아라는 이름 찬성표 드셨나요? 그때 완행열차 유채린 작가님이 완행열차를 제안하셨고 네. 후보 이름이 한 3, 4개 있었어요. 어디 표 드셨어요? 저 유채린 작가님한테 완행열차 들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모아 들었어요. 모아 들었습니까? 아, 이탈표에 여기 유채린 작가님이 괴로워하셨어요. 네, 그냥 저는 딴 고민보다는 사실은 이름은 쉬울수록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먹는 이름이 좋고 공동체 경제에서 뭘 모으자라는 얘기다라는 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모아라는 이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완행열차에 표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모아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쓰면 쓸수록 이렇게 괜찮다는 이 평들도 되게 많이 들리면서 아, 이 다수의 결정이 틀린 게 아니구나 네. 이런 생각을 많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작가님 죄송해요. 안 좋은 점은 네, 그 안 좋은 점도 있나요? 인터넷에 모아를 치면 네. 모아 저축은행이 제일 많아요. 모아 저축은행 네. 그런 게 조금 있네. 안 좋은 점이에요. 네. 네. 이미 쓰고 있었군요. 이 좋은 많이 말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거 좀 인수해야 되겠네요. 아 거기를 그러네요. 자회사로 공동 좋습니다. 네. 자, 이어서요. 공동체 경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사업을 하는데 왜 필요하지? 이거를 왜 했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그 놓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 공동체 경제가 현 세계에 우리가 이제 창립돼 파국을 막자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걸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자. 그러니까 경제 운동을 얘기하면서 2016년도에 희망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모델을 만들겠다. 현 시기에 공동체 경제가 왜 필요하고 좀 어떤 의미를 좀 띠는지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았으면 좋겠거든요.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가 과연 우리가 희망으로 만들 수 있는 주제인가, 왜 필요할까 이런 부분이죠. 먼저 선생님이 시작해 주시죠. 예, 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뭐 우리가 자본주의란 말 많이 쓰는데 그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사람이건 사물이건 아니면 뭐 무형의 무엇이건 간에 다 화폐로 자기 모습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펙이 어느 정도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과시를 해야 팔리고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도 그렇고 우리 집에 있는 그러니까는 그냥 후줄구레한 테이블 꺼내놓으면 누가 사갑니까? 이게 있어 보이는 뭔가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게 여러 장점도 있고 그 좋은 점도 있는데 분명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화폐 가치를 내세울 능력을 가지거나 화폐 가치로 자기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들만 모아서 것들만 모여서 경제가 되잖아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은 전혀 얼굴을 볼 수 없는 영국이나 무슨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런 사람하고도 거래를 할 수 있고 뭘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근데 이거의 큰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다 화폐 가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를테면은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잡고 스탠딩 코미디를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누가 돈을 내고 그 찌질한 코미디를 보겠습니까? 다 아마 그 저 그러면은 나는 그러니까는 사람들한테 스탠딩 코미디를 해서 뭔가 하고 싶더라도 자본주의라는 방식으로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맞죠. 이렇게 되니까 자기를 화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다 소외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지역적으로 가까우면은 같은 동네 산다거나 아니면은 마을버스 8번 타면은 다 만날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또 굳이 그 화폐라는 가면을 쓰고 서로 대해야 되느냐. 물론 그런 부분들 많죠. 근데 화폐라는 가면을 벗겨내고 우리가 그냥 같은 마을 주민이고 이웃이고 말도 통하고 정도 통하는 사람이다라는 차원에서 그 차원에서 힘을 합쳐보면은 쓸만하게 그 별거 아니었던 물건들도 굉장히 쓸모있는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힘을 모아서 아주 그 저 만족스러운 경제 생활을 잘 조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가깝고 서로 얼굴과 인간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걸 잘 활용을 하면은 자본주의의 단점을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오히려 그 강점으로 바꾸는 새로운 방식의 경제 활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하는 게 그게 공동체 경제의 기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 돈의 가치로 배제되는 그러니까 네. 소외되는 네. 이런 부분들이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많은 거고 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것이 지금 시기에 엄청나게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아, 너무 저도 100% 동감합니다. 제 공동체 경제에서 그래서 그 노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상호 되게 도움이 주는 거고 이게 돈의 가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려나가는 노동의 의미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배제되는 노동에 대한 재발견 이런 얘기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가 하는 주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이야기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김 대표님은 지금 우리 공동체 경제 하시면서 네. 이게 왜 사실 민중의 집이 우리 공동체 경제 모아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처음에 세미나도 제안하시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 지역에서도 자본주의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여튼 이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네. 이거를 지금 함께 하고 계실 텐데요. 네. 공동체 경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필요하고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예. 우선은 그 저는 이제 지역 운동 시민 운동 단체 있으니까요. 한 제가 2010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한 게 2010년 정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한 5년 넘게 이제 활동을 뭐 중간에 공백은 있었지만 했는데 한 2년 3년 주기로 사람들이 아무리 이제 열심히 뭔가 사람들과 공동체를 형성하잖아요. 그랬는데 한 2, 3년 주기로 모래에 같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활동가들이? 아니요. 같이 만났던 주민들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이게 공동체가 형성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고 모래처럼 빠져나가던 걸 느꼈는데 그 이유가 가장 이제 뭐 서로 이제 마음에 안 맞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이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때문에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할 수 없는 거. 성미산 공동체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적어도 10년 이상 같이 관계를 형성하는데 그게 안 되는 1인 가구들 혹은 뭐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보면서 아, 되게 이렇게 집의 문제는 사실 이제 돈의 문제인 건데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자기 집이 없더라도 네. 네, 그런 고민을 좀 이렇게 되게 심각하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뭘로 사람들이 좀 지속 가능하게 엮일 수 있고 이렇게 공동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경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먹고 살면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믿음으로 이제 공동체 경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현장에서 이렇게 네.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그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들인데 매우 그 필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런 문구가 있어서 공동체 경제를 막 관련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공동체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같이 하면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네. 따라온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임을 만들고자 했는데 그냥 같이 먹고 살면 모임은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형성된다라는 네. 얘기를 보고 아 이거구나 네. 무릎을 치면서 네. 거꾸로 그동안은 우리는 지역에서 같이 활동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소비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꾸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인 네. 거죠. 정치적인 거대 담론이라든가 당위적인 활동 주제에 대해서만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놓친 네네. 부분이라는 얘기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아, 두 분의 이야기가 되게 우리 공동체 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뭐 전체를 다 설명한 건 아니지만은 그 설명이 되는 파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이어서 다른 또 주제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경제가 조금 생소한 표현이에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죠. 보통 이제 이번 주제를 접하면서도 그게 뭐야? 사회적 경제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근데 사회적 경제는 근데 또 뭐지? 그러니까 뭐 이런 고민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 경제의 뭐 차이를 굳이 뭐 하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통용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어떤 용어나 혹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이제 좀 부족한 지점이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 보여지는 뭐 대안경제라고 이야기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생각들 혹은 공동체 경제를 우리가 지금 해보자고 하는 입장에서 그게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홍기빈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냥 개념적으로 보자면 이럴 텐데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개념은 국가 및 그러니까 시장 경제하고 국가 및 공공 부문을 뺀 나머지 경제 활동 영역을 다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화폐를 매개로 해서 돈을 좀 더 벌겠다. 영리적 동기로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경제 제도가 시장 부분이고 국가 및 공공 부분이란 거는 이제 사람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걸 자원으로 해서 여러 그 공공에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부분이 공공 부분인데 이 두 개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스럽게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좋은 먹거리를 구한다는 게 이걸 갖다가 뭐 시장에서 그 저 옛날에 7, 80년대 그 저 식자재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끔찍했습니다. 그 뭐 농약에다가 뭐에다가 그러니까 그 상인들한테만 맡겨놔서는 만족스럽게 조직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슨 농림수산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무슨 저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그 도시에 있는 소비자랑 그 지역에 있는 생산자랑 바로 맞거리해서 생활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 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리조직도 아니거든요. 협동조합이 그렇다고 국가 공공부문도 아니니까. 우리 삶에 필요한 경제적인 어떤 필요고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시장이 만족스럽게 또 공공부문이 만족스럽게 조달해 주지 않으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건 다 사회적 경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은 뭐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뭐 상호공제회도 있고 무슨 종교기관 이런 것도 있고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공동체 경제는 그 중에 하나죠. 아, 지금 말한 대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다 나름대로 조직되는 원리가 있고 등등등등 그 경우가 다 다른데 공동체 경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이죠. 그 지역 안에서 같은 지역 공간적인 그 지역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그 공간, 지역적 공간 안에서의 삶을 윤택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모인 거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공존하죠. 공동체 경제가.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하나인데 우리도 화폐 경제, 시장 경제로 부족한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데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모였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경제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김 대표님이 좀 생각은 어떠세요? 오김현 대표님. 네. 저도 사실 막 이게 정리가 된 건 아닌데 네. 제가 느끼기에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자기가 협동조합원의 조합원이 되어야 내가 사회적 경제의 주체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소속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문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고민했던 거는 내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멤버십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사회에서 누구나 이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알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공동체 경제라는 건 지역을 단위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이제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들을 꼭 사회적 경제 틀로 안 담아도 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봤던 것 같아요. 네. 모든 마포 주민은 잠재적으로 모아의 조직원이다. 네, 네 그럴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모아 창립하면서 기존 사회적 경제에 어떻게 보면 현재 좀 부족한 점으로 꼽았던 게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 중심으로 좀 인증되고 혹은 이제 그들의 어떤 네트워크로 많이 현재는 보여지고 있다. 근데 이제 사실 경제의 주체가 일반 시민들, 소비자, 다양한 뭐 문화예술인 포함해서 시장 상인, 중소자영업자, 정당 사람, 사회운동하는 사람, 이들도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 안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은 좀 다소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저희가 좀 진단을 좀 했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에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이런 지원센터에서 좀 지원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위들은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형태 범주화되는 많이 범주화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비 운동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모아서 경제를 바꿔볼까? 우리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공동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도치 않게 지금 단계에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이런 부분들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마디 좀 덧붙이면 원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범주화될 수 있는 게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이 사회적 경제가 맹겨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자체라든가 중앙 정부 이 관이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 그 이 좀 많은 분들 주도한 부분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범주화된 면이 있어요. 너희는 마을 기업이냐, 협동조합이냐,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냐. 그것만 사회적 경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 지역에서의 그 전혀 다른 결로 사람들이 지역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먹이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맹점입니다. 이어서 지역에 대한 좀 얘기가 자연스럽게 조금 나왔는데요. 조금 다른 주제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공동체 경제 모아에서 저희가 이제 지역을 또 빠뜨리고 얘기할 수 없고 지역 차원의 경제 대안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근데 한국에서 특히 도시 모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도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나 의료 협동조합이나 이런 형태로 그 만들어지는 어떤 그 사례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마포 지역 차원의 어떤 그런 지역 차원으로 뭐 몬드라곤도 그렇게 큰 땅덩어리는 아니잖아요. 퀘벡은 되게 넓은 거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차원의 그 다양한 계층들 운동 세력들이 경제에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도하는 그런 그것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 혹은 어떻게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모아의 고민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뭐 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다 소중하고 그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의미와 가치들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실제로 그냥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내가 협동조합인인가 소상인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관심사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 기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좀 기능조직의 측면이 있는데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기능조직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 저 그 시장에 있는 상인 아저씨랑 같이 뭐 거래를 틀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게 무슨 뭐 사기업이든 뭐든 그게 알게 뭐예요. 그 옆에 그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뭔가 일을 얼마든지 벌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는 전혀 다른 결에서 이거 조직하는 게 가능하고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좀 그러냐면요. 저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과연 시장 경제에 나가서 영리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조직인지 저는 솔직히 저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조직들도 물론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해피브릿지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큰 생협들도 굉장한 효율성과 이걸 가지고 있어서 뭐 굉장히 자랑스럽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주로 관계를 맺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시장 경제뿐만 아니고 이런 지역 공동체 같은 분들하고 더 많이 관계를 맺는 게 사실 더 맞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없으니까 그 사회적 기업이나 다 저쪽에 가 있든가 시장 경제로 가든가 아니면은 지자체하고 뭐 일을 하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지역마다 이렇게 서로 좀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공동체 경제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그 발판 같은 게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 서로 도움이 되고 그럼요. 사실은 시장 경제에서 그 우리 협동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전문성과 시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쟁한다. 되게 어려운 일이고 네. 그거 말고 아까 우리 이름대로 모아 네. 예, 그 힘으로 관계와 공동체를 그 더욱더 만들어 나가는 측면에서 실용적이고 소비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해결하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 네. 지역 차원에서. 사실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네. 그 맥락 안에서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정체성도 네. 맞아요. 네. 오긴 대표님이 사실 정치운동도 되게 잘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거 사실 정치와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치도 보면은 중앙정치만 있고 지역정치가 없고 이런 얘기들도 사실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많은 고민이기도 하거든요. 공동체 경제의 지역 모델을 만든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역 모델이 공동체 모아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 사실 민중의 집에서도 네트워크 사업을 많이 하시니까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그 공동체 경제를 고민했던 근원에는 마포의 되게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합정동 홈플러스가 입점하려고 했던 그 이미 입점은 되었지만 그 투쟁의 마지막에 경제민주화에 이게 마무리하면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거든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지역의 공동체적인 어떤 경제적인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고민을 그 주체들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뭐 민관 협력이 잘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잘 되려고 세수를 확대하려고 예를 들면 뭐 홈플러스 같은 데가 들어오면 돈을 많이 내니까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 거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역에서 진짜 돈이 돌 수 있고 지역의 어떤 정체성을 가진 가게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거기에서 돈이 돈다면 사실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자체랑 앞으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이게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게 돈을 받는 게 막 지원을 많이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자체도 마인드를 바꿔서 그런 공동체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도시에서 공동체 경제가 좀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는 생산 기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만 하게 되고 이제 생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농촌을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간다던가 이렇게 되는 건데 먹거리는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지역 차원의 생산 기능을 많이 가진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농담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공덕동에 막걸리를 만드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네. 공덕동 막걸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처럼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들을 지역 기업 같은 것들 같이 만드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면 좀 이게 지역 차원의 모델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말 나온 김에 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도시농업이 임박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농업이라면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옥상에서 저거 그 옥상 텃밭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지금 기술혁신 때문에 수경재배라고 그러죠. 콩나물. 그러니까 콩나물 씨고다가 네. 쌀도 기르고 못 기르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떠냐면은 그 빌딩 한 3층짜리 빌딩 하나에서 논 면마지기 쌀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이 그래서 지금 좀 지나면 어떻게 지금 이렇게 디트로이트 같은 그 도시는 그 도시가 왜 다 황폐해졌잖아요. 거기 자동차 그 공장이 다 빠져나가면서 빠지고, 네. 거의 지금 도시 농업이 성업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신선하게 재배한 그런 야채나 이런 걸로 하는 그 레스토랑 같은 게 굉장히 성업하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그 도시에서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갖다가 계속 그 어떤 소비하는 지역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도시에 알고 보면은 생산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도시농업 같은 건 한 예고요. 그다음에 뭐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일본어 좀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일본어를 배우고 싶은 친구들하고 짝을 지어놔도 그게 학원이 되거든요. 어느 수준에서.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시 안에 특히 마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뭔가 남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한두 가지씩은 있어요. 네. 이런 걸 가지고 생산자로 전환시키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업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우리 넘나들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현재 이제 모아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공동체 경제에서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생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선생님께서 그 공동체 경제의 뭐 영역을 구분지어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시장, 공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도시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로 뭐 이렇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공동체 경제에서 어떤 사업을 고민해보고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아에서는 그 관계 아까 우리 이름이 모아니까 그 수많은 그 주체들의 관계를 이어주고 또 가게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소비 운동에 조금 전환을 이루기 위한 대안 앞에 활동을 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대안 금융 그러니까 우리의 돈을 어디다 둘 건가 이런 거를 해갖고 신용협동조합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 법인 형태로 법인하니까 또 요즘 미르나 케이스 재단 뭐 별로 안 좋은 이미지가 많지만 아, 뭐 몇십억만 되기만 하면 뭐 이미지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잉여자금 운동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최순실 씨가 돈만 낸다면은 뭐 상관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굿바이라는 우리가 공동체 이익회사 관계를 잘 우리가 협력 단계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대리점도 좀 만들고 반려동물 간식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모아에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고요. 한쪽 측면으로는 우리가 좀 도전해보고 우리 공동체 경제에서 진행해볼 만한 사업 우리가 어떻게 좀 접근하고 바라봐야 되는지 뭐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막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만 모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얘기를. 아니, 저 먼저 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먼저 얘기를 해두자. 아 그럴까요? 뭐 공부한 사람이. 그러면은 오기면주 대표님은 우리 모아 공동체 화폐에 대한 것도 지금 사실 공동 대표셔요 모아에 네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얘기 네.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네.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좋고요.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네. 우선은 이용권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자기의 소비를 바꿔보자 그래서 나의 일상생활을 바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낙관지로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딱딱해가지고 근데 되게 놀라운 거는 누군가 자기의 이렇게 소비에 100만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면 30만 원을 이용권을 그냥 바로 구매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따라 써봤거든요. 근데 후불 소비가 아니라 선불. 네, 선불로 예, 이제 이용권을 사가지고 예. 내가 아 그냥 이 돈을 가지고 뭔가 살아보겠다라는 거를 한번 따라 해봤어요. 옆에 예. 있는 사람을. 근데 예. 실제로 되게 소비 제가 되게 돈을 막 쓰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계획적으로 쓰게 되고 그렇게 소비하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선불 소비. 네네네. 오. 그러니까 이용권을 사가지고 딱 그만큼만 쓰는 거예요. 오. 네. 그리고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받아주는 곳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이제 그 가게들을 이용하는데 맛있는 가게가 하나 걸리면 거기만 주구장창 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이용권 소비는 재미있다. 네. 사용하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불편하지 않아요. 별로 불편, 현금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이용권 저는 빨리 계속 여러 번 주장했지만 이게 돈이 돌려면 정확하게 사람들이 쓰는 곳에 이용권이 가 있어야 된다. 가게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원 시장을 빨리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하게 되면 정말 마포가 다르게 조직될 거다. 지금은 80곳 중에 23곳만 받아서 네. 쓰는 사람이 약간 불편한 점이 있고 네, 시장에서 그렇죠. 쓸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어디가 받는 곳인지도 좀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네. 포스터를 붙이긴 했지만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마포는 망원시장이 전면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이 이용권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정확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이고 네, 뭐 그 정도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용권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뭐 일곱 꼭지 중에서 한 꼭지로 잡아가지고 네.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때 네. 또 조금 더 자세히 나눴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소개로 아마도 이제 좋은 그 정보가 지금 청취자들에게 네. 간 것 같고요. 금융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저희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공동체 경제 사업 중에서 이용권은 사실은 지역화폐를 우리가 만든다는 애초 생각은 없었잖아요. 네. 소비를 어떻게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건가. 우리 힘이 많은데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대한금융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이게 무의식적이지만 우리가 막 생활하면서 쓰는 영역 아까 핸드폰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금융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은행이 됐든 국민은행이 됐든 다 우리는 돈을 어디다 모으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영역에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지금 이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약정자부터 한번 모집을 해서 한번 내년 초에 그 법인을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뭐 더 이제 준비하고 많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 예. 이제 예. 이제 지금 모아에 대한 네, 사업은 네, 조금 네. 다음 기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몽상을 하거나 뭐 그런 네.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뭐 지금 아까 그 이용권 그러니까 지역화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것도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지금 대한금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 지금 단계에서 이 것들이 다 뭘 위해서 필요하냐면은 관계 형성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네. 뭐 그 자체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불 소비 같은 것도 다 의미가 물론 네. 있습니다만은 제가 왜 이걸 강조를 하냐면은 자본이라고 하는 거의 본체는 관계거든요. 네. 전에 제가 뭐 창립할 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 종교 집단 종교 집단이니까 그렇죠. 네, 그 사이비 종교 집단도 그렇고. 네.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막 몇조 원짜리 업체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들인데. 네. 그다음에 외국 나가서 차이나타운들이 왜 다 번성하게 되냐면은 먼저 이민 간 중국인들이 나중에 이민 온 중국인들을 그 관계 안에 계속 편입시켜줘가지고 뭐라도 하나 해게 알선해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은 조그만 종이 쪽지 하나도 자산이 돼요. 쓸모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별로 재주가 없고 별 스펙이 없는 사람도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항상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제가 왜 항상 이렇게 빈곤하고 딸리느냐 하면은 이 절의 가치를 알아주는 맥락과 사회적 관계를 얻지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도 골프도 좀 치고 다니고 그 순실 씨도 좀 쫓아다니고 그러면은 보세요. 그 별거 아닌 막 마사지 원장님이 막 그 법인 막 사장 되고 봤잖아요. 그 예. 관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있게 되면은 그냥 우리 가게는 맨날 초라한 요가게고 나라는 사람은 그냥 늙어가는 50대 아저씨고 그냥 이거에 불과한데 우리가 이용권을 주고받고 같이 이렇게 소액금융이라도 하고 해서 서로 믿고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뭐라도 해보자라는 의기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 관계 안에서 가만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지 못할 어떤 물적 자원이든 유형 자원이든 한번 여기서 한번 사용해 보자 그러면은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계를 형성하는 게 된다면 그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요 각종 집단 조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되면 아 그 전에 뭐냐면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요 관계 안에서는 소중하게 쓰일 수 있겠다 싶은 게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자원이 발견이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집단 구매 집단 조달이나 집단 구매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사실은 그 생산 기능이 약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좀 세상이 바뀐 게 있어가지고 도시 농업도 있고 이게 소위 4차 산업 혁명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 3D 프린터나 레이저 절삭기 같은 게 있어요. 이건 보통 이런 거 하면 보통 이렇게 막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가령 우리가 식당에서 의자를 만들잖아요. 이것도 살려면 또 저건데 나무를 구해서 레이저 절삭기 있는 데 있거든요. 저 불광동에 사회혁신파크라고요. 네. 거기 가서 그냥 만들면 돼요. 아 그러면은 나는 아무런 목공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요새는요 그 나 그 의자 디자인이 이렇게 소스가 되어서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거를 레이저 절삭기에다 입력을 하면 알아서 납을 깎아줘요. 통나무 가져가서 네. 입력하고 네. 그 레이저 절삭기에 딱 네, 넣으면 그 의자가 나온다. 네. 네. 그런 얘기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가령 여기 있는 여러 식당에서 의자 뭐 계속 낡고 부서지고 그런다.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맞춰볼 수도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또 그런 물건들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농업 같은 것도 한 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뭐 막걸리라든가 맥주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의기가 투합되면은 생산의 영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요거를 개반으로 해서 어떤 공동화폐라든가 이런 걸로 관계를 우선 잘 만드는 게 필요하고 관계가 자본입니다. 그 자본 확보되면은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네. 아, 또 재밌네요. 네. 관계 집단이 생기고 집단이 생기면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해서 다양한 예. 예, 이런 것들을 저 사실 좀 아까운 거잖아요.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 저 연트럴 파크라고 있잖아요. 경의선 공원. 예. 예. 저기 예. 우리가 사실 몇 년 전에 그 저 우리 정영수 씨하고도 그 얘기 좀 한번 했었는데 예. 물론 순 몽상 같은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도 돼요. 근데 이제 순 가능성입니다만은 거기 땅에다가 우리가 뭐 보리를 좀 기른다든가 해가지고. 맥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기다가 조그만 부스를 만들어 놓고 마포산 맥주 부스 그래가지고 팔면 얼마 잘 팔렸겠어요. 네. 마포 맥주 만드는 프로젝트 제안하셨고요. 저는 그 아니 강변을 심어도 되겠구만. 이렇게 강변이 많은데 어, 갈 데도 많고. 네. 네. 저는 이제 친구들이랑 술 한 잔을 하면서 그 새우 대야 식당을 하는데 그 새우를 키우는데. 땅이 얼마 없어도 수도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놓고 새우를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 녀석이. 네, 네. 아 그래? 그러면은 아 대야구이를 그러니까 직접 자기 거를 한 평짜리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 하여튼 네. 뭐 그런 쓸데없는 도시업. 어 도시업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내 거에 어떤 그 대야 수조가 있는 거죠. 마포새우. 네. 그래서 이제 새우 양식장을 대여하고 직접 만들어. 하여튼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무리를 일으켜서. 예. 예. 자 그러면은 은행이 우리가 있을 수 있고 예. 농업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 각종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거창한 공장 제조업은 아닌데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근데 그 전에 그것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가 제일 주력하고 있는 게 공동체 가게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가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가게들이 생기기 그럼, 시작했잖아요. 예. 그런 관계가 되면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에 처해져 있는 마포의 임대료가 오르는 문제를 다른 구에서는 대부분 다 뭐 상인들과 이제 건물주가 협약을 맺는다든가 굉장히 불안정한 방식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지자체가 좀 더 억제한다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상점에 이제 임대한 사람들이 같이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집단적으로 뭔가를 임대료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공동체 가게를 지금 확보를 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 이용권을 받아주는 가게 확보에만 고민을 하지 말고 공동체 가게들의 네트워크 예, 그 힘을 만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꼭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만 모으면 아 모아 뭐 네. 이름을 정말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미처 하지 못한 것들 관계의 힘으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생각만 했던 거 많이 만들어내고 일자리도 우리식으로 만들어내고 좀 뭐 이렇게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잠깐 또 다른 주제로 바로 넘어가서 또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치 얘기를 공동체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까 합니다. 조금 생뚱맞은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공동체 경제에서는 경제 공간이 정치 윤리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넓은 의미의 정치죠. 우리의 문제를 관계를 통한 협동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본질적인 정치를 뭐 이렇게 위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윤리적인 어떤 모습도 찾아가자. 좀 이러한 거죠. 근데 뭐 지금 좀 얘기해봤으면 하는 거는 또 그런 꼭 그 광희의 정치 윤리적인 이런 얘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경제와 현실 정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정경유착에 대한 주제가 사실은 정치 경제 우리가 한번 우리 걸로 해보자라는 거잖아요. 지역 경제 지역에서부터 경제 대안을 만들어 보는 이런 활동들이 보다 더 확산되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 운동과도 어떻게 좀 결합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저희들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경제와 정치라는 그냥 주제로 한번 좀 두 분과 얘기를 나눠. 보고 싶었습니다. 그 고질적인 문제는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포도 그 똑같은지 뭐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역에 가면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유지라고 보통 그럽니다만은 구체적이면 빌딩 주인들이죠. 네. 그 동네에서 뭐 터줏대감으로 한 뭐 2, 3대 살아오면서 빌딩을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유지들이 있는데 지자체 선거도 그렇고 국회의원 선거도 그렇고 결국은 그 선에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지역에 내려가면은 저는 뭐 마포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마포는 도회지니까. 그런데 아마 제 그냥 짐작으로는 적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근데 우리 어떤 소상인이라든가 그냥 서민 이 세입자라든가 이런 서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이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게 사실은 그 유지들 빌딩 주인 아저씨들끼리 사실은 그 힘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되고 등등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우리 세입자들이라든가 소상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장해주는 그런 식의 지자체 정치가 이루어질 일은 없는 거고. 근데 뭐 힘이 있습니까? 그저 그냥 그 우리가 다 고립돼 있으면 저런 거니까. 저는 이런 공동체 경제 같은 게 만들어지면은 지역에서부터 어떤 지자체라든가 나면 뭐 지역 국회의원이라든가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 토대가 관계 우리가 힘을 모을 수 있는 토대가 당연히 생긴다고 믿어요. 그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의 힘을 모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유력한 뭐 입김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건물주 그다음에 유지들 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수 정당들이 그렇죠. 그 힘을 이용하고 결탁해서 지금의 현실 정치를 지역에서는 좀 좌지우지하는 이런 국면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힘을 축적한 거를 바탕으로 하면은 네. 좀 가능성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저 뭐 네. 패선부지에서 뭐 보리밭을 만든다라든가 아니면 저기 무슨 망원정 앞에다가 무슨 매기 양식장을 뭐 아까 뭐 마포새우 뭐 이런 걸 만든다. 다 꿈 같은 소리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지역 유지 아저씨들이라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모아서 예 예. 그렇죠. 그다음에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때문에 하면, 네. 이게 공익이다라고 사실 얘기하면 공익이 아닐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대표님은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 오늘 기사를 안 봤는데 양천구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관련한 기사가 떴어요. 예, 네, 구의회에서 예. 사회적 경제가 되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치색이 있다라는 걸로 이제 지원 이렇게 뭐 지지나 어떤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결정했는데 저는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되게 큰 문제가 협동조합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경제는 비정치적이어야 한다.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그 강박관념이 있고 그걸 이제 정치권에서도 되게 압박을 하지만 주체들도 아 이것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협동조합의 시작이나 역사를 보면 네네. 매우 사회주의적이었고 네. 그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영국 그렇죠 맞죠 네. 선생님. 근데 네. 그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사회적 경제가 그런 것들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일정한 어떤 정치 보수적인 정치 세력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계속 강요받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좀 문제라고 생각은 우선 좀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 되게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을 정치와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오히려 나는 이런 이런 사회적 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세력을 지지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경제라는 것들이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신 뭐 세입자 혹은 뭐 건물주가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대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그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흐름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아, 또 다른 지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홍기빈 선생님 얘기와 오기면주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어떤 세력과 힘, 우리 힘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절감을 했고 정치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그 자세, 어떤 생각. 근데 이제 동시에 좀 비전에 대한 것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저는 비전이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수의 비전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역 정치를 박근혜 때문에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거꾸로 우리에게 예를 들면 비전은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정치, 그러니까 협동조합 운동, 사회적 경제, 공동체 경제 운동의 흐름들이 대세로 되고 있지 못한 거는 힘을 모으지 못한 부분들도 그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어찌 됐든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기득권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려면 우리 힘을 모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비전을 어떻게 그려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저희가 공동체 경제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 아까 이제 지역 모델 얘기하면서 지역에 그럼 우리가 비전을 그려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좀 그 예를 들면 단체를 넘어서 뭐 이런 고민도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지역 권력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한번 운영해본다거나 경제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본다거나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것이 어떤 비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 한 발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 경제 사업까지는 조금 이제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아를 하면서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어떻게 확대할 거라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마포구의 모델로 이거를 지금은 사실은 뭐 이용권을 쓰는 사람이 몇백 명 뭐 이 정도 규모잖아요. 그리고 단체들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도 수십 단체. 근데 정말로 많은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이게 정말 대안이 되려면 좀 더 확장성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큰 차원으로 뭐 운영할 수 있는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고민이었었어요. 네. 지역을 넘어서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근데 마포구만 보더라도 네. 마포구를 공동체 경제의 도시로 한번 만들려고 한다면 네. 지자체를 운영을 어떻게, 우리의 계획이 뭔지. 저는 지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네. 우선은 모아의 고민으로는 지역 재단이라는 걸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울타리 같은 게 지역 재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데가 지역 재단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관이나 이제 뭐 관의 어떤 지원금만 기대는 방식의 것들이 아니라 마포에 있는 다양한 어떤 비영리 경제 활동들이 이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모아가 지역 재단으로서 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그런 단기적인 이제 그 꿈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어차피 공동체 경제가 전체 경제라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대체 불가능한 차원에서 사실 사람들 자본주의 경제 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그냥 한 굉장히 빙산의 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제들이 다양한 경제들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것만 인식하면 저는 자본주의 경제라는 것들이 정말 별게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감각들을 공동체 경제가 계속 우리의 작은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고 그 거기에서 저는 새롭게 실천 과제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네, 자본주의 경제를 뭔가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그 뛰어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인데 저는 비전이 이런 걸 것 같은데요. 그 여기가 막말로 이 후진 곳이 아니고 이 영역이 네. 자본주의 영리 경제보다 훨씬 혁신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선도적인 곳이다라고 하는 걸로 발전한 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그 무슨 뭐 이윤이 더 많이 나서 돈으로 자본주의를 압도하자 그건 말도 안 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아까 그 H-H 그 얘기하셨잖아요. 네. 여기는 사람이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사람이 풍부해진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확신이 되면 어떤 대안적인 생활의 형태가 되게 되는데 이러면은 지역사회 전체를 재구성해 나가는 일들이 가능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지금 서울에 그 폐교가 곳곳에서 생기는데 그 초등학교들. 네. 자, 뭐 내년부터 하면 생길 거예요. 서울이요. 서울에. 서울 안에. 네. 지금 1번 네. 타자가 저기 종로에 있는 그 초등학교들인데 학생이 없어요. 그래서 폐교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금사라기 땅이잖아요. 한 군데 어디면 저 안국동에 있는 저 교동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봐야 우리가 뻔히 아는 이게 자본주의 경제의 논리인데 우리가 정말 역량이 있고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은 어떤 일들이 가능하냐면은 폐교를 인수를 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 농업을 한번 차려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와가지고 쉬면서 도시 농업을 하면서 누구든지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기르는 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작물을 가지고서 그 포틀랜드 식당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는 셰프 같은 사람들을 아주 그 숙련도가 높은 기량이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그 포틀랜드 풍으로 해가지고 킹포크 풍으로 해가지고서 아주 클래시한 그런 레스토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 레스토랑에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한테는 비싸게 좀 받고 팔고 마을 주민들한테는 싸게 팔고 그다음에 거기 참여해가지고 농사 짓는데 참여하고 일손 보탠 분들은 팍팍 깎아서 좋은 음식을 먹게 해주고 그러면 이 공간 전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장이 되고 먹는 장이 되고 일하는 장이 되고 여기서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게 그 클래시하고 훌륭하게 인테리어가 돼 있고 이러면 이건 동네의 명물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그래요. 그 거기다 빌딩을 올려봐야 빌딩 주인만 좋지. 나머지는 또 그 모텔 생겨봐야 그 또 동네 분위기만 안 좋아지고 뭐 좋을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여긴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풍요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 가치를 알 거예요. 네. 자본주의 경제라는 거는 아무리 가서 쎄빠지게 해봐야 돈이 벌릴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계속 축나죠. 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공동체 경제라는 방식은 참여할수록 사람들이 삶이 윤택해지고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인간 발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가 비전으로 보인다면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인간 세상을 전부 다 영리활동의 비즈니스의 장으로 고칠 수는 없고 우리 동네를 우리 지역을 만드는 기본 모습은 이런 사람이 발전하는 장으로 돼야 된다는 걸 알게 될 텐데요. 제 생각에 만약에 이런 폐교를 하나 성공적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면 이건 확산이 될 것이고 이 모델을 보면 사람들은 아 이게 자본주의보다 더 뛰어나고 더 미래적인 어떤 경제 조직 형태가 제 와이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지은 씨라고. 이게 선생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름을 정확하게 네.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이지은 저 역사에 남아야 돼. 이지은 씨. 예. 이지은님. 예. 홍기빈 기록. 예. 훌륭한 사람들은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게 또 자기 주장으로 하는 능력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 자, 저희가 지금 시간 1시간 조금 넘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1회를 녹음을 하면서 저희 1회차가 1시간 20분을 나갔더니 네. 너무 길다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뭐 공동체 경제의 뭐 100%라면은 저희가 절반도 얘기를 아마 당연히 못했을 것 같고 또 이제 홍기민 선생님 책을 보시면은 더 많은 또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오기면주 대표님의 또 활동 이야기를 또 들으려면 또 한 번 더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족한 시간이었지만은 오늘은 좀 이 정도로 공동체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행복과 저는 대안을 사람들이랑 힘을 모아서 좀 만들고 싶어서 오늘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예. 도움이 청취자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좀 그 못다 하신 이야기나 혹은 좀 그 뭐 편하게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공동체 경제 오늘 좀 출연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좀 이야기 이렇게 좀 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오기면주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어요? 못다한 이야기 아까 3D 프린터 얘기랑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요즘 꽂혀 있는 게 약간 메이커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민중의 집 낮에 공간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여기를 메이커들의 어떤 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구상을 같이 얘기를 좀 차차 해가는 걸로. 그 말라고 온 김에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면요. 그 도서관하고 결합되면 더 좋아요. 도서관.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바람에 그 3D 프린터 앞에 와봐야 뭐 이걸로 뭘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레이저 프린터나 똑같죠 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여기서 어떤 도면이라든가 뭘 만들 수 있다를 갖다가 찾아보고 하는 그런 토론하는 공간 있잖아요. 네네네네.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랑 메이커 스페이스랑 결합이 되면 더 시너지가 있는데 이런 게 정말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네. 저도 네. 네.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마포 민중의 집에 이후 프로젝트에 메이커 스페이스 3D 프린터가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바로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돈이 있어야 되니까 우선 고민을 해보려고 뭐 하는 같이. 12월 1일 민중의 집 후원 주점 하신다고. 그걸로는 어림도 없어요. 3D 프린터. 마포 구에다가 좀 한번 저걸 해보죠. 지금요. 지금 전라북도군 어디군요. 지금 3D 프린터 전시장 만드는 거 난리예요. 그러니까 마포구가 정치가 부져요. 아 그게 뭐야. 쓸데없이 창조 경제 이제 다 때려치우고.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하죠. 그 마포구에다가 3D 프린터 그 있는 그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 민중의 집에다 위탁 경영을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부터 바꿔야 돼. 바꿉시다. 바꿔드립니다. 네. 와 우리 민중의 집의 사업 계획을. 정경 유착이네. 우리의 정경 유착. 무시다. 그 민중의 집 이후 사업 계획까지 마무리로 해주셨고요. 홍규민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그 이야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30년의 세상은 머물러 가는 것 같, 저물어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씁쓸한데 나이가 저도 50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지금 이제부터 시작될 세계는 전혀 다른 종류의 세상이 열릴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나 좀 열린 마음과 큰 포부를 가지고 같이 좀 없었던 가능성에 좀 도전하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로가 되고 힘이 나네요. 예. 자, 오늘은요 정경유착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홍기빈, 오기면주 두 분을 모시고 공동체 경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급변하는 정세죠. 어떤 시대보다도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과 주장이 필요한 시기지만요. 이런 노력들이 파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더불어 행복한 시대를 앞당기는 길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 시대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고 운동 방법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